안녕하세요. 책 더 책이란 이름으로 팟캐스트 코너를 오픈하는 슬기와 지혜입니다. 저희는 문학 전공자도 아니고 출판업계와도 관련이 없는 평범한 20대 여성들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책을 읽고 생각해보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저희가 가진 생각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계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공감을 드리고 때로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보며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요즘 핫한 베스트셀러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라틴어 권위자 한동일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한국인 최초 그리고 동아시아 최초의 바티칸 대법원인 로타 로마나의 변호사가 되신 분입니다. 또 한국에 돌아오신 이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서강대학교에서 강의하신 그 라틴어 수업 내용을 기반으로 그 내용을 정리한 책인데요. 네, 소문을 들은 재학생은 물론 타 교학생 심지어는 타 교수님들까지도 찾아와 듣는 명강이었다고 하는데요. 라틴어를 통해 우리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한다는 점에서 언어보다 인문학서에 가깝다고 느껴졌던 책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 책에서 감명받은 부분을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이 책에서 느꼈던 전반적인 생각이 확실히 그 라틴어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한다는 점에서 약간 저희의 취지와도 좀 걸맞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혜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제가 사실 이런 책을 잘 안 읽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되게 뭐라 그러지? 직접 말씀하시는 느낌의 문체를 써주셔서 그런지 되게 강의실에 있는 듯한 느낌도 들었고. 맞아요. 네, 생각보다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네, 이 책을 쓰실 생각이 그 없던 상태에서 즉 강의를 처음 기획하실 때부터 대학생들이 대상이다 보니까 네. 1학년부터 뭐 4학년까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네, 저희 눈높이에서 말씀해 주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내용이 깊이가 전혀 얕다고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네, 되게 쉽게 라틴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심리학이라고도 되게 연관성이 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신 강의였던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서강대를 다녀보고 싶은데. 저도 학벌 세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이렇게 죽어라 공부를 하나 봐요. 이래서. 맞습니다. 괜히 서강대가 명문대가 아니네요. 네, 그래서 저도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심리학이랑 좀 맞닿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특히 숨마쿰 라우데라는 그 유명한 네, 그 문구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가장 많이 느꼈어요. 즉 본인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본인이 행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과도 뭐 프레임이란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과도 맞닿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그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이 생각에 우리의 행복이 생각에 딸려있다는 게 정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욜로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행복을 찾는다고 맞아요. 막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 뜻이 그 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냥 커피 한 잔에서도 행복을 찾는 게 진짜 욜로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좀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약간 정신이 좀 요즘 힘든 분들이 참 많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조금 더 깊게 가자면 이 사회가 물질적으로는 많이 발전을 했는데 정신적으로는 아직까지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오기만 하고 이제야 드디어 조금 물질이 생겼는데 어떻게 놀아야 될지 아니면 맞아요. 어떻게 쉬어야 될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욜로라는 말이 사실은 외국에서도 비판을 많이 받았던 말이라고 하는 이걸로 거. 사람 몇 명을 욜로 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인생을 한 번 사는 건 맞지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다 해봐라 보다도 한 번 사는 거를 그 인생을 좀 충실히 기쁨을 많이 느껴라 여기에 포인트를 좀 더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되게 저한테 와닿았던 거는 약간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상처를 받는 사람, 되게 쉽게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되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었는데 마음이 이제 마음을 아직 차지 않았던 그런 분들이 요즘 시대에 많이 상처를 받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 이 교수님이 그런 말씀도 거기에 대한 말씀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책을 잠깐만 읽어드리자면 제 마음을 한겹한겹 벗겨보니 그가 제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제 안의 약함과 부족함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아팠던 거예요. 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앞에 말씀하신 스마쿰 라우데랑 되게 비슷한 그 선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상처를 받는 것도 남들이 나한테 상처라고는 얼마든지 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제 손에 달려있다고 맞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 안 들으면 그만인 거고 맞아요. 그런 거죠. 저도 사실 평소에 되게 많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는데 관련해서 이 책의 내용은 아니지만 좀 어딘가에서 들었던 명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졌다면 무언가를 주어라 라는 말이 저에게 되게 와닿았던 문구인데요. 우연히 인터넷에서 봤던 문구인데 이 같은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는 있고 남들이 나에게 상처를 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내 마음이 아플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성장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파만 하면은 자기 연민에 계속 빠져 있으면은 사실 정말 그 상처를 준 사람이 의도대로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저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상처를 줬다 하면은 오히려 더 기분 좋아. 이걸 통해서 난 이겨낼 거야. 네 뜻대로 되지 않을 거야. 약간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오히려 더 큰 성장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상대방이 생각 없이 날 상처 줬어도 결국엔 제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배웠다기보다는 한 1년, 2년 전부터 제가 느꼈던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제게 더 많이 와닿던 그런 챕터였는데 그래서 이게 상처를 솔직히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누구한테든 받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상처를 내가 지금 상처를 받고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서 그걸 통해서 좀 이렇게 좋은 방향 으로 생각을 해도 좋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뭐라도 하나 얻어낸다고 생각을 하면 그 상처를 좀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맞아요. 되게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자기가 상처받고 있다는 걸 인정한다는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사실은 제가 옛날에 그랬기도 했던 건데 제가 상처를 받는다는 걸 인정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존심도 되게 상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인정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오히려 상처를 덜 받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더 일찍 극복을 할 수가 있게 됐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살면서 이런 것들을 누구나 느껴보실 수도 있던 순간들인데 이거를 이렇게 모두가 끄덕끄덕 할 수 있게 글로 잘 풀어내신 교수님의 능력에도 참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라틴어가 정말 부르면 볼수록 쉬운 언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인문학적인 얘기도 많이 하셨지만 라틴어라는 것을 언어 자체로도 되게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라틴어나 혹은 산스크리트어 이런 고대의 죽은 언어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최근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생각지 못했던 멀리 떨어진 나라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거든요. 이 책을 읽고 알게 되었는데 유럽 인도어 쪽이 인도 유럽어 쪽이 오늘날의 뭐 우리말이라든가 아니면은 되게 생각지도 못했던 멀리 있는 언어들에 영향을 줬다는 게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언어의 뿌리잖아요. 그렇죠. 뿌리가 언어가 사람이 사고나 사회에 영향을 끼친다는 말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뿌리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만 한정된 게 아니라 저 멀리멀리에서 온 언어에서도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라틴어를 좀 공부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읽으면서 되게 라틴어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졌던 게 평소에 제가 이게 그냥 알게 모르게 알고 있던 라틴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모두 다들 영어를 하시니까 그래서 영어에도 되게 많이 그런 뭐라 그러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고 그리고 한국말에도 되게 많이 쓰이는 문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은 잘 못 찾겠는데 스마콘 나우데는 약간 수능생들이라는 말을 알 듯한 <그쵸? 웃음> 베리타스 이런 것도 네, 한국에서 입시를 한번 겪어보신 네. 분들이라면 충분히 네. 저 그런 의미에서 라틴어가 이렇게 이쪽 학문 그쪽에서 어떤 자리를 하고 있는지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참 그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한국인들이 이름을 영어로 표기를 할 때 영어에서 잘 쓰지 않는 발음들 에 발음이라던가 발음 이런 것들을 라틴어로 표기를 하잖아요. 근데 들을 때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었는데 이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에서 그걸 다시 봤더니 아 현대사회까지도 현대 맞아요. 언어까지도 심지어 그게 이제 한국어 표준어 그 언어 문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나 영향력이 큰 언어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신기한 언어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 볼수록 관심과 함께 얼마나 이 언어가 어려운 언어인지도 함께 소개를 하시기 때문에 쉽사리 내가 뛰어들 수 있는 언어인가 싶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또 라틴어 공부는 하지 마라. 맞아요.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쯤만 알고 물러서라 라는 메시지도 돌려 말하고 계십니다. 많이 힘드셨나 봐요 교수님이. 사실 라틴어 문화권 있잖아요. 유럽어들. 네. 저는 스페인어를 배우다가 포기를 했던 사람인데요. 저는 프랑스어요. 다들 한 번씩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 멋있는 언어들. 네. 멋있는 만큼 쉽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저도 스페인어를 딱 그만뒀던 게 동사 하나의 변화형이 108개 정도로 변하더라고요. 시제에 따라서 네 단수 복수에 따라서 뭐 여성형 여자, 남성형 네, 막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시제도 한국에 없는 시제 가정법 이런 거는 한국에도 있지만 접속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런 것들 보면서 내가 할 언어가 아니구나. 네. 영어가 만국 공통어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자 이랬었는데 네, 근데 이걸 보면서 다시금 조금 배워볼까? 아니야, 겪어봤는데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참 방금 지금 제가 이렇게 책을 후루룩 넘기면서 봤는데 아는 만큼 본다라는 타이틀이 보이네요. 지금 저에게 딱 적절한 거였습니다. 뭐죠? 네. 교수님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데 만약 살면서 이제 천천히 익혀나간다면 네. 라틴어는 배워도 활용을 한다기는 좀 애매해요. 네. 왜냐하면은 네, 라틴어로 누군가와 대화를 하기란 제가 바티칸에 가지 않는 이상 그럴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누군가와 소통을 하기보다는 아까도 말했듯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게 이렇게 해서 그렇구나. 자동차 이름이 신형 자동차였는데 네. 저 자동차는 이런 이미지를 추구하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지적 만족감이랄까? 그렇죠? 네. 그래서 교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시길 라틴어는 있어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네, 정말 있어 보이기 최강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한자 5만자를 외웠어. 이거랑 라틴어 할 줄 알아. 이거랑 그렇게 열심히 배웠는데 맞아요. 네, 그 약간 간지 부분에서 네. 그 뭐랄까 느낌적인 느낌 부분에서 좀 더 우월하지 않나. 그렇죠. 네. 이게 여기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어디선 가서 뭐라 그랬지? 아 여기 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말을 한번 해주면 좋대요. 어디지? 도우 우츠 데스라고 이런 말을 한번 해주면 좋다는 게 뭐냐면 네. 이게 아무래도 있어 보이니까 만약에 영어권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쪽 그런 서양인들이랑 이렇게 이런 비즈니스를 할 때 이 말을 한번 해주면 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알아? 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도우 우츠 데스가 어딨지? 두근두근? 직역을 하자면 네. 너가 주기 때문에 내가 준다. 이래서 약간 상호 계약 관계에 있을 때 쓰면 쓰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가는 정 오는 네. 정. 아 근데 그거를 훨씬 더 있어 보이게 있어 말을 하는 도우드. 네. 있어 보일 수 있는 언어란 점에서 지금 다시 펌프가 막 오고 네. 있습니다. 어려워도 배울만한 것 같아요. 조금만 배워도 아는 척을 할 수가 있죠. 아니면 이 책에 나오는 문구만 살짝 읽어놔도 네. 약간 어디 가서 아는 척 정도는 할 수 있나. 그러니까요. 타이틀만 잘 읽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어디서 기억이 났는데 요즘 그 쓰는 말 중에 페르소나라는 말은 현재까지도 쓰는 말인데 이것도 라틴어에서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즉 어떤 인물이라는 말이기도 한데 그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 어떤 소개팅을 한 분이 있었대요. 근데 소개팅녀가 이제 다 재밌게 소개팅을 끝내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페르소나 난 그라타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남자분이 못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아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하고 인터넷에 올리신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이 하신 페르소나 난 그라타라는 말은 외교관계의 비엔나 협약에 규정된 것으로 아그레망 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때 선언하는 것입니다. 말이 어려운데 요약하자면 쉽게 말해서 외교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어떡해. 그리고 라틴어로 직역을 하자면 호감이 가지 않는 인물이라고 하네요. 아 이거 너무 좋다. 그쵸. 이거는 좀 외워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페르소나 난 그랬다 이 말을 알아두시면 소개팅 거절하실 때 어렵지 않게 있어 보이게 거절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네. 아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하이킥 거침없이 하이킥인가? 네. 거기서 윤호가 윤호가 짱이잖아요. 네. 근데 옆 학교 여학생 중에 진짜 똑똑한 여학생, 전교 1등 막 이런 여학생이랑 한번 이제 소개팅은 아니고 갑자기 그냥 데이트를 한번 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여자애가 마지막에 헤어지면서 회자장이라는 말이 있겠니? 그러면서 했는데 윤호가 못 알아듣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군요. 진짜 너무 좋은 에피소드. 저도 회자정리라는 말을 거기서 배웠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사자성어를 쓰면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뛰는 사자성어 위에 나는 라틴어라고 네. 이제는 라틴어로 좋게 거절을 하는 법을 배워보시면 네. 그럼 이제 그 당시에는 본인 당사자가 이제 상대편이 기분이 안 나빠요. 못 알아들어서. 근데 집에 가서 이제 지식인에 한번 쳐보면 네. 그때서야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하게 이렇게 네, 이별을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말입니다. 페르소나 난 그라타. 네, 저도 지금 확실하게 외워졌네요. 이 말을 오래전에 인터넷에서 보고 재밌었는데 그 말 자체가 잘 기억이 안 났어요. 근데 이렇게 라틴어 수업 책을 읽어보고 입으로 한번 뱉어봤더니 입에 뭔가 짝짝 붙는 느낌이 납니다. 지금 이거 듣고 계신 분들도 한번 입속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페르소나 난 그라타. 페르소나 난 그라타. 네. 자, 그럼 소개팅 있으신 분들 다, 잘 되시거나 아니면. 갑자기. 덕담으로 끝내보려고. 아니면 뭐 임자 있으신 분들은 다 이렇게 행복한 사랑, 예쁜 사랑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저희의 첫 책 소개는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혜 씨도 뭔가 덕담 있으시면 해주세요. 덕담이란 게 있을까요? 페르소나 난 그렇다. 일단 외워주시고요. 네. 여러분의 인생은 모두 숨바꼭 나오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네. 제가 굉장히 덕담을 했다는 네. 말수가 있습니다. 네. 좋은데요. 이렇게 도우트 데스라는 말이 있듯이 그쵸. 저희가 이런 소개를 해줬으니까 여러분도 뭐 라이크나 눌러주시면 팔로 라이크 아 그리고 저희가 쌍방향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혹시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희의 그 이메일이라던가 네, 댓글 기다리고 같은 있습니다. 걸로 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의견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지금 2017년 11월 말입니다. 이날 저희의 생각은 다음과 같았고 네.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와 다른 생각을 가지셨거나 보태주실 의견이 있다면 컨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